You're the best feeling. You're her baby. 사랑을 넌 type이. 난 agree. 삐끗적진 몸이. Her baby. 처음 말하지. 네가 살아있던 느낌. 뭐에 툭 보내도 넌 offline. 바와 벽 쌓아봐도 내게 모래선. 즐겁게 놀려줄래? 거리는 로봇 같은 너 살짝 호기심 같은 게 생기려 하는 걸 봐도 눈을 꾹 So far 신경화를 돌려 왜 과열 결국 폭발할 텐데 전기가 지린 눈앞에 지진 난 답이 없지 사랑이란 내 오류 투성이 You're the best feeling You're her baby 사랑을 넌 type이 넌 agree 삐끗적진 몸이 처음 말했지 네가 살아있던 느낌 어제 나야 예측 불가 처음 느낀 감각 spicy hot no mind 어디선가 글로 배운 뻔한 멘트가 기억나잖아 어디게서 더 해봐 So bad 들에 가져 있는 건 Like that 던져버려 manual 전기가 지린 눈앞에 지진 난 답이 없지 사랑이란 내 오류 투성이 You're the best of feeling You're hot baby 반짝이는 눈빛 I'm so lily 들려 여기까지 Heartbeat beats 언제 바꿨지 바탕 화면 my selfie And when the rain falls Your hand I will always hold Through the sleet Through the snow I will always be yours I live for your smile I live for your touch Your love is never too much 숨에 쥐어 이런 내 살 풀고 사랑에 빠진 바보가 돼 유치하지만 drug에 baby 너를 만나야 주전이 돼 You're the best feeling You're her baby 사랑을 넌 type이 넌 agree 삐끗적진 몸이 이제 알겠지 진짜 사랑이란 느낌